12일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들이 남조선 각계층의 제3차 범국민 투쟁과 때를 같이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도이칠란드,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일본을 비롯한 10여 개 나라의 근 4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재미동포들과 유학생들의 시위투쟁이 전개됐습니다. 로스앤젤스의 동포들은 시민단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미국, 캐나다 동포들이 주축이 돼서 남조선 총영사관 앞과 주변 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제1한국청년동맹, 제1한국민주여성회, 제1한국인학생협의회 성원들은 도쿄, 오사카, 고베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 집회와 시위 행진 등을 진행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광장과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제도이칠란도, 제프랑스 동포들과 유학생들의 집회가 각각 진행되었습니다.